한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도 어김없이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사회 문제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매주 금요일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과 함께 공부해봅시다. 이번 주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다르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준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 사업자 형태의 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 줄여서 특고라고 부릅니다.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판매원, 보험 모집인들이 모두 특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특고에 대한 인권 문제가 여럿 제기되면서 특고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했는데요. 먼저 특고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 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제도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특고들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지난 5월 에어컨 설치기사 2명이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난간대가 뽑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정 업체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당한 사고지만 피해의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 사고 당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해당 기업의 유니폼을 갖춰 입고 해당 기업 자격증을 소지했음에도 해당 기업이 하청을 주고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1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 개정안에 특고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예술인만 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등 보험 대상자를 확대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직 시 임금 노동자와 유사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책 마련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서 열리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청회 참석을 위해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고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내놓은 채 일을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간절히 외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고 사람이고 국민이라고 외칩니다. 전통적 고용 형태가 산업의 변화 속에서 다양해지고 지휘 감독의 방법도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자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떤 형태의 노동자든지 모두가 보호받고 안심하며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